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좋은 날,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안, 뜰안지기 백두현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BY라는 래퍼인데요. 한 래퍼들이 나와서 실력을 겨루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얼마 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우승할 만한 실력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작사한 랩의 가사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난 영원한 것을 따라.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기대하고 기다린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게 벌린 입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자, 이건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요. 요즘 대중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래퍼의 노래 가사입니다. 제가 뭐 직접 그분을 만나서 그 청년을 만나서 대화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만든 노래의 가사들을 통해서 93년생 24살의 젊은 청년의 가슴 속에 가득한 예수님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사를 천천히 읽으면 잘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 이 가사를 랩으로 들으면 너무 빨라서 잘 들리지도 않고요. 또 이 랩이라는 생선 장르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래퍼의 노래를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절부터 3절 말씀,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두 랩돈을 꺼낸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소개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하루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랑의 뜰안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신 이 오프닝 멘트 여러분들 문자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장문은 100원이에요. 카카오톡으로도 오프닝, 네, 쉽게 여러분들 클릭하실 수가 있는데요. 극동방송과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오프닝 오늘의 말씀 클릭하시고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삭의 축복. 나의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의 헌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모래 샘의 축복 내게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접시리 축복 김인식 정소은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프닝 멘트 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과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간편하게 오프닝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과 플러스 친구 맺으시면 바로 버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나오는데요. 극동방송 생방송 사연 참여 그리고 오늘의 말씀 오프닝 후에 방송 코너 극동방송 이벤트 이렇게 세 개의 단추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단추가 나올 때 오늘의 말씀 오프닝 후에 방송 코너 딱 누르시면 오프닝 말씀 오프닝 뒤로 가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오늘의 말씀 누르시면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이 나오고요. 오프닝 누르면 사랑했더란 오프닝 바로 클릭하실 수 있는 페이지를 바로 연결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사랑했다는 오프닝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카카오톡으로 받아가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예, 수신자 입력란에 샵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는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찬양들 마음껏 또 신청해 주시고요. 멘트를 좀 줄이는 대신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우리 몸을 깨끗해 가볍게 하는 양파, 생김새가 위장을 닮은 양배추, 옥반식품의 양파즙, 양배추즙, 헛개즙에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활기찬 하루 옥반식품과 함께하세요.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강동원의 아메리카노 루카스 9. 당신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더 맛있는 커피를. 구기압을 모르니까. 구기압 추출로 더 깊고 진한 아메리카노 루카스 9. 오늘부터 루카스 9. 상처에는 터치 터치 메디 터치해. 여치. 오늘 어깨 터치 터치 메디 터치해. 여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터치 터치.

모습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참 날 구속하시는 배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와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예수 사랑하심을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김세환의 음성으로 이계영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윤영주의 그 신 하나님의 사랑, 가스펠 코러스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셨습니다. 6191님, 네, 상처받고 아픈 마음에 치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네요. 찬양 감사합니다. 오염된 제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썸머 스페셜 계속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진짜 말고 속속히 나가세요. 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셨던 곡들은요, 안산시립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대구시립합창단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수원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조금 전에 들으셨던 곡인데요, 김해시립합창단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네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김경선님께서요, 운전하면서 흘러나온 찬양, 모든 것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사랑했더란 고맙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8350님, 썸머 스페셜 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다 기쁨이 있네요. 라는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죠. 어린이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고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날 되십시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뜨란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